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신년사를 지지하여 최근 전 러시아 레닌 공산주의 청년동맹 조항위원회는 성명을 이집트 조선신선협회 위원장인 2017년 백두산 위인 칭송대회 아랍지역 준비위원회 위원장, 러시아 민족구국조언선위원장, 방글라데시우 선군정치연구소조위원장은 각각 담화를 발표했습니다.